큰큰큰큰큰큰큰큰 They don't got 여기저기 손들어 나 여기 와서 흔들어 우리 같이 춤추자 자 이제 너도 흔들어 여기서 다 내려놔 나 어느 와서 따라해 여기다 손 흔들어 나 지금부터 흔들어 춤추자 나는 없어 더 이상 뺄 것도 없어 나 다른 생각은 안 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hey. 제발 바른 말은 그만해 난 원래 내가 이래 짠한 경계 속에 나 맞추지 마 재미없어 어제 같은 네 기준에 날 가두지 마 흥미없어 No 재미없어 복잡한 계산 안에 너 멈추지 마 I'ma do it like this 여기저기 손들어 나 여기 와서 흔들어 우리 같이 춤추자 자 이제 너도 흔들어 여기서 다 내려놔 나 어느 와서 따라해 여기다 손 흔들어 나 지금부터 흔들어 춤추자 춤추자 스카!